주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눈물 짓네. 가지 말라 잡아볼걸, 사랑한다 말해볼걸,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. 내가 바보야, 내가 바보야,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.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. 뒤돌아가는 당신 가지 말라 잡아볼 걸,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. 내가 파하